제네바 유엔 사무국 및 국제기구 조제 우리나라 상임대표가 5일 제네바 군축회의 3기 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상임대표는 연설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 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된 대륙간 탄도로켓도장 착용 수소탄 시험은 우리가 선택한 병진의 길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정상적인 공정으로서 그 누구도 흐지부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취하는 모든 군사적 조치들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세계를 이어 악랄하게 감행해온 극악한 핵공갈과 위협,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은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위적 핵억제력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은 강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바라보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